성경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지역에 아마 핵무기가 존재한다는 거, 미사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세상의 그런 무기들이, 특별히 핵이 정말 이 온 세상을 다 망가뜨릴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눈에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종말의 때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말과 환난의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자신의 현실에만 몰두한 채 자신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종말과 환난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방식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대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종말이라는 것,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산다면 결국 우리의 관심은 그 종말의 때에 진정으로 나를 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아무것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갔느냐, 못 갔느냐로 인하여서 연연해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울고 웃고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 즉 심판의 때에 내가 땅을 얼마나 소유했는지, 또 내가 권력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뭐 지식과 뭐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종말의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참된 믿음만이, 그렇죠? 우리를 그 심판에서 건져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한 영광을 소유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누가 진짜 가진 자이냐는 것이죠. 돈이 많은 자가 세상에 권력을 많이 가진 자가 가진 자인가, 아니면 그 심판 앞에서 종말의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을 가진 자가 가진 자냐, 아니면 그 심판을 벗어나게 하고 영원한 영광을 받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정말 가진 자냐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그 믿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참된 믿음, 신자가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지금 우리 이 현실이 종말의 때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종말의 때 나를 건지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 종말의 때 날 건질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자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금이 종말의 때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정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종말의 때에 확실히 드러나는 그 종말의 징조가 뭐냐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게 되는 것.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인데요. 그 서지 못할 곳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에게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아멘. 네. 지금 마가복음에서 서지 못할 곳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누가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서지 못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그 사회에서 거룩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바로 성전,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서 그 거룩한 성전에서 무엇이 행해집니까? 제사가 드려지죠. 그리고 그렇게 제사가 드려진다는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것은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시다시피 하나님과의 참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그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잇는 것은 오직 그 성전에서 뿌려지는 피의 제사, 즉 어린 양에 의해서만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의 제물, 그리고 그 제사의 그 제물의 희생과 그 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행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와 제사 제도 자체와 혹은 선한 행위들, 종교적 행위들을 구원의 길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자기들의 애씀과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진 그 성전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성전이 아닌 자신들이 원했던 그런 모습의 성전을 구원의 길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거룩한 곳이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과 욕망에 의해서 대치되어졌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 앞에서 인간은요,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서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온몸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결 의식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깨끗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뭐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요, 그럼 그 나아갈 때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지만 그냥 나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그 제사장은 항상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는 인간들은요, 인간은 결코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그 성전에 있는 제사 제도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오직 어린 양의 희생과 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제도 자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자기의 노력, 애씀,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정말 어린 양의 피를 높이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가 자랑하고 또 자부심으로 여기는 것이 교인의 수, 건물의 크기, 혹은 사회적인 영향력, 혹은 도덕적, 윤리적 선한 행위들, 그것을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그 완전한 거룩 앞에서 그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오직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을 놓쳐버리고 자신의 죄 묻은 그 거룩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은 분명히 이 세상이 종말과 심판 아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종말의 때, 분명한 종말의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종말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또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집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을 두지 말고 도망치라는 것이죠. 사람이 귀중한 것,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모두 집에다 간직합니다. 하지만 환난 때가 되면 집안에 있는 그 귀중한 것도 거치스러운 짐이 될 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 귀중한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간다면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귀중하고 물질적인 가치가 있는 그것들도 환난의 때에는 나를 전혀 도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귀한 보화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크게 마음을 두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과 종말의 때를 아는 신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재물을 다 갖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들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이 나를, 내 인생을 보장해 주거나 나를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는요,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아이로 인하여서 바로 도망치는 일에 지장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화가 있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환난의 때 도망치는 일이 임신한 여인이나 젖먹이는 아이가 있는 여인에게 고통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도망치는 일이 수월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인에게 아이는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힘이 들어도 어려운 삶을 살다가도 아이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힘을 얻죠. 그러나 평소에 그처럼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역시 큰 환난의 때에는 오히려 슬픔을 가져다주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겨울에 도망하는 일이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 기도가 그 심각한 환난의 때라는 것을, 그 현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단지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더는 정도 도움이 될 뿐이지 그 기도는 오히려 환난의 때가 분명히 있고 그 환난의 때를 넉넉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기도일 뿐인 것이죠. 이렇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소중한 존재,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거룩한 것도 그 환난의 때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종말의 때 나를 구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19절에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환난의 때, 이 종말의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내게 소중한 그런 존재도 아니고 기도로 대표되는 내가 하는 훌륭한 신앙적인 행위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택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환난의 날, 그날을 하나님께서 감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그 큰 환난에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환난에서 피할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택하신 백성을 위해 그날을 감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환난의 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을 자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신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말의 때를,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자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임박한 홍수 심판에서 오직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유일한 살 길인 그 방주, 그것을 의지하고 붙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종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믿음의 그 내용에서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일 뿐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신자로서 세상의 것을 더 얻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방인과 똑같은 어리석은 자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큰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헛된 영광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종말의 환난의 때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도 이 종말의 때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인 그 다른 사람들은 정말 하찮게 볼 수밖에 없는 그 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분명한 증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임을 바라보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직 우리 평생에 또 오늘 하루를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또 감사하며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또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